국제기밀송상지사회가 최근 조명한 문필 활동으로 강력한 러시아 건설과 세계 자주화 위협, 나라들 사이의 평화와 진선, 단결, 진보와 번영을 위한 사업에 커다란 공헌을 한 러시아의 자부트라 신문사 책임주필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보로하노브에게 국제기밀송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.